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는 16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베르트 마티아손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리에의 공산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냈습니다.